닥터 스테판 5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관례대로 전반 정세를 진단해 주시죠. 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 상반기 지금 5월 달인데요.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에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물론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리고 3월, 4월에 전쟁 정세 이렇게 봤는데요. 4월 25일을 기점으로 북이 총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정세가 5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코리아 반도의 정세고요. 역시 코리아 반도는 평화와 안전의 문제, 전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코리아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주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야권연대를 깨기 위해서 야권연대를 깨야 수구 세력이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예. 그 야권연대 약한 고리라고 본 진보 세력, 여전히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이 있는 조건 하에서 이른바 종북소동을 일으켜서 뭐 과거에도 빨갱이라든지 친북이라든지 뭐 좌경이라든지 예, 뭐 등등 유사한 그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진보 세력을 탄압해 왔죠.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런 탄압을 위해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이것을 추동력으로 해서 통합 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력이 좀 약하니까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제2의 내란음모 사건 또는 조직 사건을 조작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우성 유가려 화교남매 간첩 조작 사건이 폭로됨으로써 유례없는 고문 위조 날조의 간첩 조작 사건이죠. 그래서 오히려 남재준 정보원장이 해임 직전에 있는 식물정보원장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개혁 야권 진영이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힘이 세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문재인 안철수에 이어서 박원순 안희정까지 강력한 대선 후보들을 4명 이상 거느린 새정치민주연합 개혁 정치 세력이 등장한 거죠. 예. 이번 6.4 지방선거는 광역만 보면 이제 백중세입니다. 절반 정도는 새누리당, 절반 정도는 민주당. 새누리당이 조금 더 나았다는 분석이 보수 언론들의 대세인데요. 어쨌든 이런 조건에서 이제 세 번째로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비통에 잠기고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됐죠.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이 드러난 데다가 은폐 조작까지도 폭로됨으로써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갈수록 잠수함 추돌설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봤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인 잠수함 추돌설에 대하여 우선 짚어봤으면 합니다. 예,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먼저 군산 앞바다에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쿵 소리와 함께 지지직 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도 앞바다에서 이제 그 다음날 8시 49분에 역시 쿵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드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전자의 소리와 함께 배는 좌측으로 15도 정도 기울었고요. 그 뒤로 오른쪽 배 밑에 물탱크에 물을 넣어서 균형을 잡아서 계속 항행을 했죠. 후자의 소리가 난 뒤로는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3등 항해사가 포트포트 왼쪽으로 돌려라 라고 지시를 하고 조타수가 15도 정도 왼쪽으로 돌렸는데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분 뒤에 엔진이 멈추고요.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9분경에 침몰하고요. 두 번째로 세월호에 드러난 그 배 밑에 특히 스크루 부근에 심한 파손이 보입니다. 예. 사진으로 확인된 거죠. 전자는 객관적인 증언이고 후자는 객관적인 이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두 번째는 세월호가 뒤로 후진하다가 암초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물체가 뒤에서 세월호를 받은 겁니다. 보통 세월호 입장에서 볼 때 뒤에서 들이받치는 것을 추돌이라고 그러고요. 앞에서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이제 충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돌설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그 근처에 암초가 없었다고 하죠. 예. 암초가 없었다면 어떤 물체가 뒤에서 들이받은 건데 수중에서 들이받았다면 잠수함밖에 없죠. 예. 그래서 잠수함 추돌설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논리적 귀결이죠. 네. 아,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언과 증거에 의한 가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것은 그러면 잠수함과의 추돌이 군산 앞바다에서 이루어졌느냐, 진도 앞바다에서 이루어졌냐,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어쨌든 쿵 소리와 함께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아, 잠수함 추돌 아니면 암초에 부딪힌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항행을 계속하다가 이번에는 잠수함에 부딪히는 암초에 부딪혔다가 잠수함에 부딪히는 확률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게 아니라 군산 앞바다에서 잠수함에 추돌해서 일정하게 파손된 뒤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침수죠. 초기에는 이제 균형을 어떻게든 잡았는데 진도 앞바다 맹골 수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거기 원래 이제 물살이 빠르죠. 여러 가지로 난 코스인데 그리고 17노트로 계속 항행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서두른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침수가 심화되고 전문가들은 이제 프리 서피스라고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급격하게 기울 때 그 안에 있었던 여러 화물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고 나아가 이제 고박된 컨테이너가 풀리면서 이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고 그 뒤로 이제 엔진이 멈추고 표류하게 되는 그러다가 침몰하게 되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진도에서 49분의 쿵 소리와 함께 오른쪽으로 45도 기울기 직전에 약 30여 초 전에 정전 사태가 먼저 일어납니다. 아, 이것은 정전이 일어난 직후에 잠수함에 들이받쳤다. 이건 이상하죠. 예. 예. 그래서 초기 군산 앞바다에서 잠수함에 추돌된 이후 파손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가 맹골수도 근처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이렇게 추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습니다. 어쨌든 잠수함 추돌의 가능성은 두 군데 다 있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추돌됐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당시 서해상에서는 이제 미국과 남코리아의 합동 군사 연습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군산은 이제 유명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고요. 예. 그 군산 앞바다 직도는 괌도에서 날라온 B-52 전략 핵 폭격기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핵투하 연습을 한 곳으로 유명하죠. 물론 먼저 이 근처를 지나는 배에 대해서는 미군이나 남코리아 군대가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날 안개 때문에 세월호가 출발 시간이 2시간여 늦어졌습니다. 일단 시간대가 달라졌고요. 급한 마음에 빨리 가려고 평소와 다른 항로를 좀 더 빠른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 항로와 달라진 거죠. 시간대도 달라지고 코스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GPS로 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 별일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부딪히게 된 거죠. 물론 이건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측에서는 그 군산에서의 사건 이후 진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쨌든 배 침수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제 회사 측과 연락을 했겠죠. 예. 예, 그런데 신상철 전문가가 강조하듯이 이제 회사 측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제주까지 항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맹골수도의 빠른 유속과 그리고 17노트의 빠른 속도 이것이 이제 침수를 가속화시키고 예. 세월호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예. 이 과정에서 진도 앞바다에 들어왔을 때 속도가 빠를 때 그리고 표류하게 될 때는 진도 VTS 해상 관제탑에서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세 번은 이제 김호준의 KFC에서도 강조됐는데요. 전혀 연락이 안 됐죠. 정확하게만 그렇게 안 됐다고 해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한글 편집까지 해서 예. 우리는 이것이 통으로 삭제됐다. 또 그런 또 방송도 있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요. 이렇게 해경이 통으로 편집해서 정말 겁 없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진실을 왜곡해서 보일 정도의 자신감. 아무도 진도 VTS라든지 해경 쪽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든지 징계가 됐다든지 이런 소식 없죠? 예. 예,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더구나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해경이 해군을 통제합니다. 유례없는 일이죠. 해군이 해경의 지휘를 그냥 고분고분 들어요. 예. 그리고 25일경이 지나서야 비로소 거의 그 한 30일쯤 돼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다든지 또 SSU 전후에 회장이 정관용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실 해군의 장비가 해경의 장비보다 100배 낫다 이런 증언을 하고 그러죠. 예.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험 리차드호라고 하는 헬기 구축함입니다. 예. 이 함정이 근처에 있다가 투입되고요. 16일부터 25일 직전까지 거기서 머물다가 세이프 가드라고 하는 미군의 인양함으로 교체됩니다. 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 본홈 리차드호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해군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해경의 지휘를 따라서. 예, 추정컨대 미군이 해경을 통해서 현장을 장악 지휘한 것이 아니냐. 어쨌든 본홈 리처드 함은 이 10일 기간 동안에 해경과 함께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만약 잠수함 추돌설, 미 잠수함 추돌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홈 리처드 함이 마치 해경과 함께 해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경을 통제하면서 세월호의 잠수함 추돌과 관련된 흔적을 지우거나 또 다른 흔적을 만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수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공작을 벌인 것은 아닌가라는 가설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 가설이 힘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홈 리차드호가 10일간이나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는 해경이 이례적으로 해군을 통제하고 청와대의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지만원 같은 사람은 제2의 5.18 폭동에 대비하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박근혜가 초기에 특공대를 투입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자체 그리고 해경과 연관된 민간 구조업체 언딘만 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군도 배제되고 민간 잠사도 배제되죠. 예. 이종인 씨 같은 경우도 25일 이후에나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해경 자체 힘으로만 가능한가? 혹 미국이 현장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하는데 물론 이제 청와대라든지 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제 해경의 압력을 행사했겠죠. 예. 미군이 청와대의 압력을 거쳐서 해경을 통제하면서 현장을 지휘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거죠.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4년 전 이번에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4년 전인 2010년 4월 15일 날에 바로 이 근처에서 대잠수함 헬기 링스라고 합니다. 추락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부 발표에 의하면 암초는 없었다. 잠수함이 다니기에는 수심이 얕다라고 했지만 이미 보도된 대로 4년 전에 대잠 헬기가 여기서 추락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시 그 미남 합동 군사 연습, 독수리 연습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다닐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발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예. 예. 두 번째는 천안함이 침몰한 구역이 25m 정도 되고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한 곳이 3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자가당착이죠. 북의 잠수정, 잠수함을 통한 어뢰 공격에 의해서 피침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성훈 공동대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미국 잠수함과 부딪힌 사례가 일본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다는 거, 남해서에 다 있었다는 거, 그 배상이 일본과 남코리아가 전혀 달랐다는 거. 예. 이것은 이제 일본과 남코리아가 각각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자가 이제 종속적 군사 동맹 관계라면 후자는 이제 철저하게 예속된 그런 식민적인 관계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수함과 여객선 또는 화물선이 부딪히면서 침몰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잠수함끼리들 부딪히는 사례도 있고요. GPS를 이용해서만 조종될 경우 생기는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암초를 피하고 이러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훈련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터넷에서 분석이 뛰어난 논객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경어뢰 피침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경어뢰 가벼운 어뢰죠. 예, 이른바 청상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는데 배의 엔진 소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 밑창을 뚫고 들어가서 폭파되는 무기인데 실제 세월호 배 밑창에 그렇게 뚫고 들어간 듯한 흔적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냄새가 나는데 학생들 중에 일부가 그 이제 달걀이 썩는 냄새가 나고 뭐 구토가 나고 이런 그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언도 있죠. 예. 다시 말하면 객관 증거, 객관 증언으로서 경어뢰가 뚫고 들어와서 폭파된 경우다. 물론 이 경어뢰는 남코리아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멀리서 발사돼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골칫거리라고 하는 무기인데요. 만약에 당시 해상 합동훈련을 벌리는 과정에서 이 무기가 잘못 발사돼 세월호의 밑창을 뚫고 들어와서 폭파된 사건은 아니냐라는 추정입니다. 일정한 설득력이 있는 추정이죠. 그래서 현재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돼서 유력한 잠수함 추돌설과 새롭게 등장한 경어뢰 피침설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개혁 진영에서는 구조가 늦게 될수록 가장 이익을 얻는 것이 어떤 세력인가라는 물음으로 자본의 논리, 사측의 논리가 적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건 뭐 진영 논리로 볼 것은 아닙니다. 뭐 진보 진영은 잠수함 추돌설, 개혁 진영은 이제 회사가 두 개 나오죠. 이제 청해진하고 이제 언딘 이런 그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사건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거나 심화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다른 팟캐스트에서나 전문가들이 이런 증언들을 많이 하죠. 일리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강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군산에서의 쾅 소리와 지지직 하는 소리, 그리고 15도 좌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제 오른쪽 발레스트 탱크에 물을 채워서 다시 균형을 잡고 하는 그런 사건의 원인. 군산에서 그 쾅 지지직 했던 소리, 왼쪽으로 기울어졌던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 측과의 교신 내용이라든지 또 맹골수도를 지나고 17노트로 달리면서 더 심화됐다는 부분들이라든지 쾅 드르륵에서 이제 그 제대로 꼬박되지 않은 컨테이너들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 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지요. 아, 방금 말씀드렸던 잠수함 추돌이라고 하는 원인을 전제로도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문가들이나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이 잠수함 추돌이라고 하는 전제에서도 이런 설명들이 딱딱 맞는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설명이 더 잘 맞지요. 가령 진도 VTS 허그의 교신 내용이 통째로 삭제돼 편집된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째로 해경을 통해서 편집할 만한 그 힘을 과연 회사가 갖고 있는가? 여기는 이제 언딘이 개입하지 않죠. 언딘은 이제 구조업체이기 때문에 청해진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해경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해경 간부 중에 이제 과거 청해진의 전사였던 이제 세모그룹에서 일했던 사람. 그 간부의 이름도 공개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말단 관리였기 때문에 뭐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간부가 이제 뭐 같은 종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간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겠는가? 지금 청와대는 박근혜 지지율이 50%라는 그 저지선도 뚫고 40%대로 떨어졌어요. 지만원 극우농객은 제2의 5.18 폭동을 대비해야 된다.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전제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해군을 통제하거든요, 해경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경이 힘이 있었는가. 그 온 국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통으로 편집한다. 그런 과정에도 해경이나 진도 VTS 관계자들이 수사받았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다 회사 측의 조정으로 다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까지 청해진 힘이 있는가. 그렇진 않을 것이다. 자본의 논리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코리아, 특히 남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의 근저에는 자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훨씬 더 강력한 힘인 미국이 있었던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 이를테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뭐 봉준호 감독은 이제 살인의 추억에서는 좀 헛짚었는데 괴물에서는 봉창을 좀 했죠. 괴물이죠. 미국은 괴물입니다. 남코리아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천안함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미군 또는 그 합동군사인 습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면 더욱 명쾌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해군까지도 통제하는 힘을 해경이 갖고 있는가? 청해진이나 언딘이 갖고 있는가? 어림없다. 본험 리차드 호는 왜 열흘간이나 있었는가? 세프 가드하고 교체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설사 경월에 의해서 피침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 경월의 발사라는 사건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 미남 합동 해상 훈련을 통해서 벌어진 것이거든요. 예. 설사 발사됐다고 하더라도 합동 해상 훈련의 일환으로서 발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미남 합동 해상 훈련이에요. 작전 지휘권 갖고 있는 미국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천안함 사건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여중생 미 장갑차 압사 사건을 보면 여중생이 두 명이나 죽었는데 예. 피해자 사망자가 생겼는데 가해자 살인자는 없는 거죠. 무사히 미국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게 남코리아 현실이거든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된 가설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그것이 이제 진보 진영과 개혁 진영의 입장이 다르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지금 다른 방송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에서는 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이 약합니다. 특히 군산 앞바다에서의 소리와 그 왼쪽으로 기울어진 현상에 대한 그 근본이 되는 설명이 없죠. 실제로 보수 언론들도 진도 앞바다에 집중하고 보수 언론들이야말로 처음에는 이제 승무원 얘기하다가 아, 청해진 또는 언딘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해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도 VTS 해상 관제탑에서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세 번은 이제 김호준의 KFC에서도 아, 강조됐는데요. 전혀 연락이 안 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안 됐다고 해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한글 아, 편집까지 해서 예. 아, 우리는 이것이 통으로 삭제됐다. 또 그런 또 방송도 있었어요. 그런 즈음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이 이제 투덜대면서 이제 우리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과간인데 이런 그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언제부터 청해진이나 언딘 그리고 해경이 해군을 통제하는 남코리아가 됐는가? 청와대가 내각 총사퇴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예, 총리가 식물총리가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해군은 해경보다 100배 뛰어난 장비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증언에 예, 드러나듯이. 그런데 그냥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특공대를 투입시켜라. 500명의 잠수사들이 집중하고. 이런 상황에도 매우 소극적으로 구조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미온적인 아, 구조작업의 원인에는 이 구조작업 자체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세력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론, 예.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예. 아, 이 합리적인 의혹에 대한 반박 해명은 미군, 국방부, 청와대가 해야 된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세력들 아닙니까? 예. 그쪽에서 해명해야죠. 예. 예, 그게 또 정부의 역할이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만약에 세월호를 미 잠수함이 뒤에서 들이받다가 생긴 사고다라고 한다면 제일 정확하게 이 참사의 원인을 알고 있는 세력은 미군입니다. 예. 예, 개선을 통해서 보고됐겠죠. 만약에 군산 앞바다에서 아, 그렇게 추돌돼서 보고가 됐다면 진도 앞바다까지 가는 과정을 미군이 추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업 리차도가 그 근처까지 이동을 하거나 그 근처에 있다가 투입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영국에서 뭐 추가로 전문가 두 명이 왔다든지 이런 그 보도들을 보면 이게 이제 교란 내용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라고 한다면 당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의 외피를 쓴 또 예. 다른 전문가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이제 회사하고 교신을 하거나 진도 VTS하고 교신하는 내용 중에 뭔가 충돌했다. 군산 앞바다에서 그랬다. 또는 잠수함하고 추돌했다. 잠깐 잠수함이 표면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교신 내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경이 무리를 무릅쓰고 통으로 편집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내용이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회사라는 자본의 요구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인가. 사실 그 남코리아에서 청해진 정도의 기업이면 별 힘이 없어요. 삼성도 아니고. 지금 그 온 세계가 지켜보는 사건이에요. 청와대가 작살나고 있는 사건인데 청해진 정도의 압력에 의해서 통으로 편집 삭제할 정도가 되겠는가? 그러면서 해경과 VTS 직원들이 일체 수사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한가? 남코리아의 그동안의 경험을 볼 때는 이건 미국이 아니면은 어떤 군사작전이라든지 특수정보공작 이런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군 출신이고 미국 통인 지만원. 지만원은 이제 군인 신분으로 이제 베트남전에도 참전했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 초기에는 이제 합리적인 외피를 쓰다가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서 반북 반공의 대표적인 극우 농객이죠. 그 지만원이 박근혜 정권에게 조언을 합니다. 강연 중에. 제2의 5.18 폭동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전제로 대비해야 된다. 뭔 얘기 들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그 참사된 것이고 승무원이나 청해진 언딘 해경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그 정도까지 대비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합동군사연습 중 잠수함과 추돌해서 또는 경어뢰 맞아 가지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관련된 합동군사연습과 관련된 흔적을 지우는 데만 급급하고 실제로 학생들을 구조하는 작업은 태공했다. 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될 경우에 과연 지금과 같은 정통성을 비롯한 정치적 위기 또 민생 파탄이라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또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까지 완전히 파탄난 이러한 그 불이 나 있는 상황에 이제 기름을 퍼붓는 그것이 바로 제2의 5.18 폭동이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이게 이제 또 호남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학생들과 관련된 사건이고 4.19 항쟁이 승리한 비결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생들이 가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정서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만원 같은 극우 농객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단순한 추리만으로 그런 공포심이 생겼겠는가. 뭔가 들은 거 아니냐. 군 출신이고 미국통이기 때문에 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리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잠수함 추돌설과 관련해서 미군 국방부 청와대가 정확하게 반박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가설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민심이 흉흉해질 것입니다. 좀 아프더라도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거죠. 예.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남코리아 해군은 사고 발생 직후 UDT와 SSU를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UDT는 이제 특수전 전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특수부대죠. 이제 물속에서 특수 작업을 하는. 그리고 SSU는 이제 해난 구조대, 이제 재난이죠. 군사작전 중에 이제 재난을 당했을 때 그 구조 작업을 하는 부대를 말하죠. 예. 네. 이 UDT SSU가 북코리아 우주발사체를 인양하는 그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작업에는 미국도 참여하고 일본도 참여를 했는데 미국과 일본보다 남코리아 요원들이 훨씬 월등한 세계 최고의 잠수 실력을 갖췄다고 알려졌었습니다. 예, 자랑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백령도 용트림 바위 굉장히 그 물살이 세고 위험해서 미국 UDT 대원들이 안 들어가는 거는 이제 남코리아 UDT 대원 그러다가 이제 한준이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뭐 서해상이나 이런 쪽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곳이니까 그럴 수 있죠. 초점은 그때 그렇게 추진체를 인양할 정도 실력 갖고 있는 UDT SSU가 이번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해군의 특수 잠수 부대를 배제하고 해경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SU 전우회 회장이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장비가 100배 낮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런 부대가 팔짱 끼고 쳐다만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12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4월 말에 가서야 장관이 얘기하고 전우 회장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이제 이게 해경이 해군을 철저히 통제했다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남코리아의 경찰과 군대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뭐 청와대가 해경을 밀어줬다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왜? 실적이 없는데. 청와대는 지금 죽기 직전이고 내각 총사태니 뭐 대통령 지지율 추락이니 이런 상황에서 무능한 해경을 왜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겠어요. 그리고 지금 지적 잘하셨는데 그 물속 깊숙이 침잠한 그런 물체도 찾아내는 UDT SSU가 이번에 그 수많은 어린 학생들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해경이 통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경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방부는 뭐 청와대에 직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장비 훨씬 뛰어난데 실력도 뛰어나고 해경 지금 며칠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청와대에 건의하면 되거든요. 게다가 김장수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뭐 경호실장이라든지 정보원장 전부 육참총장 출신들이에요. 군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예.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세들이 다 군대 출신들인데 예. 군대가 팔짱 끼고 쳐다보고 그 결과로 청와대 작살나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죠. 이게 자본의 논리로 설명한다는 건 사실 좀 일반적인 도식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야 자본이 배후조종자로서 실권을 갖고 있지만 남코리아는 그런 일반적인 자본주의 분석으로 접근하면 이해 못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 남코리아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게 자본이다. 이거는 웃기는 소리예요. 삼성하고 현대조차도 청와대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약점이 정말 많고 실제로 제대로 치고 들어가면 한순간에도 공중분해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가들이 숱하게 감옥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남코리아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삼성이나 현대가 아니고 미 대사관이고 백악관이에요. 다만 개혁 진영의 분석가들이나 농객들이 전문가들이 반미 연북의 관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 뿐이죠. 그거는 본인들의 관점과 입장의 한계지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 관점과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내놓는 견해와 주장을 가지고 남코리아를 분석하게 되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자본이 정치를 좌지우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남코리아의 현실은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미군이 통제하는 사회예요. 예,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미국에 철저히 예속된 그래서 또 기형화된 그런 사회라는 거죠. 예를 하나만 들면 파시즘이라는 것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한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 사회를 국가 자본주의다 이런 표현도 써요. 국가 독점이 정권을 좌지우지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파시즘은 독점 자본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외국의 독점 자본, 즉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식된 파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1961년부터 근 30년 동안 지속됐던 군사 정권, 파시즘 정권은 물론 이건 세계적으로도 제3세계 라틴 같은 게 가령 칠레 아엔데 정권을 무너뜨린 피노체트 정권이 그렇고 필리핀의 마르코스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수아트로 정권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파시즘 정권의 배후조종 세력이 미국이었어요. 1961년 5.16 쿠데타에 대해서 당시 CIA 국장이 내가 한 공작 중에 가장 성공한 공작이다 이런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1960년대 초 남코리아는 그냥 농업국가예요. 공업화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무슨 독점자본이나 국가독점자본이 있겠어요. 예. 삼성이 사카린 밀수나 하고 있을 텐데 그 울산인 이런 데 다 허허벌판이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라든지 특히 그 미국과 남코리아 정권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견해입니다. 예. 지금 남코리아 삼성이나 현대가 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주식들의 상당 부분이 외국 자본에 이미 넘어간 지 오래고요. 예. 또 남코리아의 대표적인 은행들의 대부분이 또 역시 외국 자본에 넘어가 있고 또 외국 자본의 기생에서 살아나가는 외판 자본의 성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뿐만이 아니라 원료, 연료, 기술 그리고 판로까지 완전히 수직적으로 계열적으로 예속화된 그런 경제 구조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남코리아 출발부터 해서 무상원조, 그다음에 차관, 직접 투자 이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예. 이런 재생산 과정의 예속성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의 기형성 또한 다시 말하면 70년대 말 80년대 미국이 일본에 넘겨준 그 공해산업, 중화공업이 남코리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른바 공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윈도우 이코노미 전시경제라고 해서 남북의 그 경제대결, 그러니까 북이 공업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남코리아가 여전히 농업국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체제 우월성 보여주려고 전시경제로 한 것이고 공해산업을 이양한 것이고 그렇게 외부로부터 이식되고 수출 위주로 전개되다 보니까 중공업이 경공업과 농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위한 중공업, 기형화된 중공업, 편파적인 중공업이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조건에서 남코리아의 국가 독점 자본을 운운하면서 그런 자본들이 정치를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가 운동가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견해다. 제가 지금 남코리아 정부는 삼성 현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통제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더구나 청해진이나 언딘 같은 정도의 기업은 삼성 현대에 비하면 완전 새 발에 피거든요. 예. 그러니 지금 청와대 작살나고 해군이 팔짱 끼고 쳐다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청해진 언딘이 해경을 통해서 통제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본홈 리처드 함이라고 하는 미군이 거기서 열흘 동안 과연 뭘 했는가?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우방국가로서 남코리아의 어떤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언제부터 미국이 그랬어요? 필리핀에 태풍 사고 났을 때 그 복구 작업에 투입된 것은 지금 오바마가 필리핀을 가서 맺은 그 협정, 다시 말하면 과거 필리핀의 미군 기지를 다시 쓰는 협정. 이것 또한 필리핀이 이제 중국과 싸워서 연근의 해상 주도권을 잃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무섭게 팽창주의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미군을 끌어들여서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될 때도 필리핀에 미군이 들어가는 것을 민중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태풍 피해의 복구 작업으로 이제 미군이 나서는 그런 이미지까지 만들어내면서 이제 미군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군이 뭐 그렇게 하고 또 일본도 도와줄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분석인 거죠. 그런데 항상 그 특수적인 어떤 목적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목적을 내세웁니다. 예.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냐 아니면 그 특수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갈 것이냐 이 차이인 거죠. 예. 예. 이종인 대표가 철수하게 된 이유가 담수부들의 안전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상철 대표가 이종인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요. 압박이 심했냐는 물음에 이종인 대표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종인 대표는 이제 자진 철수에 대해서 굳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답답하니까 그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글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신상철 대표가 전화로 물어본 것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이제 방금 이런 내용이죠. 살아 돌아온 것이 다행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이종인 대표 다이빙벨이 성공하면 그동안 다이빙벨 투입을 늦춘 거에 대한 해경이나 언딘의 판단과 방해 공작 때문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뭐 비난의 화살이 완전히 폭풍처럼 빗받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방하죠. 그런데 이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종인 대표도 있지만 함께 잠수한 동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르니까 2시간 만에 철수한 거죠. 예. 예. 굳이 변명하지 않은 거고요. 이종인 대표와 같은 잠수사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진상은 이런 것이죠. 어떤 방해 공작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죠. 정말 답답한 일이고,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종의 텃세 같은 건데, 이제 텃세라는 설명으로는 약합니다. 이게 사람 목숨이 걸려 있는 건데, 정말 그 말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의 주제인 잠수함 추돌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업 리차드 호가 철수한 세프가디하고 교체한 시점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종인 대표를 비롯한 민간 잠수사들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SSU 전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발언, 인터뷰들이 이어졌다는 거. 그 이전에는 어림없었다는 거. 아무리 내외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청와대의 지지율이 추락해도 그 열흘 동안의 구조작업이라는 것은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거. 이제 현장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과 기자들을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자비를 들여서 배를 타고 현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보도로는 구조작업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세월호 주변에는 그 가족들이 자비로 구한 배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밤에도 뭐 조명탄을 쓰면서 구조작업을 벌였다고 했는데, 그것도 멀리서 구조작업이 실제로 세월호 침몰 지역에서는 구조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족들의 증언들이 지금 유튜브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 거죠. 정리하는 의미로 하나 더 얘기하면, 21세기 민족일보에도 기사 서두에 잘 강조했습니다만 CNN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그 견해는 충돌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충돌은 앞에서 들이받는 거거든요. 앞에서 들이받았으면은 그 배에 앞에서부터 쭉 긁히거나 찢어진 흔적이 있겠죠. 그런데 물론 세월호 배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것도 아니고, 특히 자연 부분은 물속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스크루 부근의 파손을 보면 이것은 후미에서 들이받은 경우다, 추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한편 그 후미 부분의 스크래치는 초기 출발 당시 세월호에 이미 있었던 스크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크래치는 추돌이나 충돌과 관련된 스크래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간단히 설명하면, 세월호 참사는 침몰한 사건이고, 침몰은 침수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침수는 파손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이것은 충돌 또는 추돌에 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초 아니면 물속에 있는 그 무엇과 부딪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근데 정부 발표는 암초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이제 진도에 국한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군산에서 암초에 부딪혔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쑥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군산이든 진도든 군산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만은 뭔가 추돌된 거다. 물속에 있는 그 뭔가가 뒤에서 들이받은 거다라는 거죠. 물속에 있는 암초를 세월호가 후진하면서 들이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호가 후진할 리가 없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미군, 국방부, 청와대가 명백히 해명해야 된다. 그런 의혹을 해소시킬 책임이 이런 미군과 국방부, 청와대에 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슨 법이라든지 공권력을 통해서 두들겨 잡는 것은 파쇼 정권이나 하는 짓이에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럼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과 관련된 소식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북에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역의 무리들을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제거해야 할 민족의 제한거리,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4월 27일 북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 우리의 존엄과 체제, 병진 노선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다를 발표했습니다. 조평통은 온 남조선 땅이 여객선 침몰로 인한 대참사로 초상집이 된 조건에서 원래 조금이라도 인륜 도덕이 있다면 오바마의 남조선 행각은 연기되거나 보류되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오바마 방남에서 박근혜는 상전인 오바마보다도 우리를 더 악랄하게 헐뜯음으로써 역대 괴뢰 통치배를 능가하는 동족 대결 광신자, 특등 친미 주구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조평통 그 4월 27일 그 대변인 성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남, 남북 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성명이에요. 이제 4월 25일에 서남해상에서의 장거리 포사격 훈련, 4월 26일에 당중앙위 군사위 확대회의. 그 즈음에서 나온 성명이죠. 4월 27일부터 공개된. 예. 예, 말씀하셨듯이 조평통에서는 우리는 이미 박근혜에게 알아들을 만큼 할 말을 하였으며 성의와 아량을 보일 만큼 다 보여주었다. 박근혜는 이번에 우리가 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반통일의 길, 반평화의 길, 대결과 전쟁의 길을 택한 것으로 하여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30일 조평통 서기국은 오바마가 조선왕조 시기 문화재 9점을 이번 방남에서 반환한 것에 대해 이번에 오바마는 제놈들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하면서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댔는가 하면 박근혜는 응당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면서도 바른말 한마디 하기는 고사하고 돌려주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지덕지하였는데 참으로 꼴불견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코리아전을 비롯해서 남코리아 또 나아가 북코리아까지 해서 약탈한 문화재 총수를 7천여 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북의 발표에서 나온 것인데 그만한 근거가 없으면 이런 표현 못 쓰죠. 그런데 이번에 반환한 게 이제 9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약 한 1,000분의 1 정도를 반환한 거예요. 이거를 뭐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고 그런 그동안 약탈해간 그 엄청난 문화재의 그 숫자라든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이번에 반환한 것을 대사 특필하게 하는 그 정권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제 지금 비난한 거죠. 예. 그러면서 나온 표현이 반역의 무리들을 더 큰 환난을 불러오기 전에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한다. 박근혜는 자기가 저지른 만고 죄악으로 하여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환난이라는 게 이제 한자어인데 이제 불바다죠. 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참화. 그런데 자칫하면 핵전쟁 참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쓸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그 전에 퇴진시켜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있으면 전쟁이 터진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일 조선중앙통신도 박근혜야말로 한시바삐 제거해야 할 민족의 특등 재앙거리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통신은 꽃망울도 터쳐보지도 못한 에어린 것들을 그대로 바닷속에 수장해버리는 특대형 불상사를 빚어내고 동족을 향해서는 남북이 창피할 정도로 가진 악담을 죄쳐대며 외세에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교태를 부리고 아양을 떠는 것이 박근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재앙, 재난과 이제 디제스터하고 캐타스트로피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세월호 참사는 디제스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처한 위기는 캐타스트로피 정도 수준이에요. 훨씬 더 큰 거죠. 단순히 어떤 그 재난이 아니고 천재지변 수준의 그런 치명적인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일 북 노동신문도 대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시간이 갈수록 세월호의 비극적 참상이 괴뢰의 당국의 무능과 반인민적 처사가 빚어낸 결과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근혜라는 것이 각계의 주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 오늘까지 발표된 내용을 이제 샅샅이 봐도 북이 잠수함 추돌설이라든지 경월의 피침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런 시사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마디 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잠수함 추돌설이나 경월의 피침설과 관련돼서는 정말 말 그대로 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견해죠. 예, 북으로부터 어떤 그 시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참고해서 나온 견해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코리아 자체적으로 나온 견해죠.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4월 29일 북이 NLL 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군은 서해 5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F-15K 전투기 4대를 긴급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령도의 해병대 부대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마을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목 중요한데 4월 25일 건군절의 즈음에서 한 서남해상에서의 그 장거리 포사격 훈련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최고리더가 직접 지휘하고 참관한 훈련이에요. 예.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4월 29일 NLL 부근에서의 북의 포사격이에요. 남측에서 이제 북이 사전에 통보했다. 또 통상적인 훈련이다라고 하지만 어선들이라든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비행기까지 출격시키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이것은 북이 단순한 훈련을 넘어서는 이미 4월 25일 즈음에서 장거리 포사격을 했는데 또 3월 달에 7곳에 수백 발을 발사했는데 NLL을 넘어서까지. 근데 이번에 두 군데 정도의 50발이라. 그런데 훨씬 더 과민하게 반응했거든요. 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북이 서해 5도를 점령할 국부전에 한층 더 다가갔다. 라는 징후로 읽고요. 두 번째는 비록 타격 지점도 줄고 사격 횟수도 줄었지만 이것은 불의의 순간에 언제든지 서해 5도를 가로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다시 한번 서해 5도 점령이라는 국부전이 임박했다는 징후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 무렵이 북한 자유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측에서 이제 대북 인권 공세 뭐 무슨 뭐 풍선에다가 초코파이 달아서 보내고 뭐 무슨 그 개막식을 하고 이러저러한 그 반북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시기예요.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격이다. 초코파이에 포사격으로 응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1일 메이데이에서 남측의 대중투쟁에 북측의 무력시위가 결합하는 이것이 성군혁명 노선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의 혁명 무력의 무력시위와 남의 노동계를 비롯한 이 투쟁하는 민중들의 대중투쟁을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포사격 연습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 메이데이 당일날 하지 않은 것은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예, 우리 팟캐스트도 이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북의 혁명 무력의 무력시위와 남의 투쟁하는 민중의 대중투쟁이 결합하는 그렇게 결합시키려고 하는 이제 북의 노선이 성군혁명 노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이제는 공개된 비밀이고 예.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메이데이 5월 1일에 이틀 앞서서 살짝 비껴서 무력시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다른 소식인데요.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북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조직 문제가 취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총정치국장이 최용해에서 황병서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통신은 1일 5.1절 경축 노동자 연회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축하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보이는 게 아니고 확인됐습니다. 예.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는 이제 최용해가 총정치국장으로서 군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나왔고요. 예. 당중앙 비서로 호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이라고 또 호칭이 됐고요. 그 전에 5.1절 축하 연회에서. 예.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26일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방금 언급한 그 조직 문제, 예. 인사 문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군사위 확대위에서 강조한 게 정치사업이거든요.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정치사업. 그러니까 총정치국을 강화시킨 거죠. 총정치국장을 바꾸고 바꾸고 그렇게 되면서 총 정치국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정치 사업에서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초점이 지금 최용의 당중앙 비서가 정치국 상무위원, 또 당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국방위 부위원장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라는 것이 초점이죠. 그런데 그 세 번째 국방위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은 이번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9일과 26일, 한 보름 정도 상간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좀 종합해서 볼 때 그 최영애가 당중앙이 비서 역할을 맡고 또 사복으로 등장한 사진에서 건강한 모습을 볼 때 총정치국장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기에는 버겁지 않았을까. 건강 문제라든지 또는 뭐 장성택과의 연관이나 어떤 과도한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정치국장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원래 군 출신이었던 그 황병서가 당 조직지도부 제1부장이 아니라 총정치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정치사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하고 최용의 전 총정치국장은 과거 이제 근로단체 담당 비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부담 없는 일을 좀 하면서 다른 직위들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국방위 부위원장이라고 지금 임명됐는데 보름 만에 바꾼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초점은 국방위 부위원장이 유지되면 이제 당군사위 부위원장 직위도 유지가 될 텐데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직위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이런 게 초점이죠. 그것은 최영림 현재 이제 명예부위원장인데 최고민의 전 총리죠. 전 정무원 총리의 직위를 박봉주에게 넘겼는데 여전히 정치국 상무위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제1비서, 김영남 최고민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명예부위원장, 그리고 최용의 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는 그대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고 박봉주 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통해서 김정은 제1비서,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정부와 군대를 지휘하는 유일적 영도체계를 보다 직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에 어쨌든 총정치국장의 그 교체는 매우 이례적인 예상 밖의 인사 조치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김정은 최고 리더의 리더십이 절대적이다. 그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아까 잠깐 언급됐었는데 진보 세력의 메이데이 투쟁, 개혁 세력의 6.4 지방선거 주미도 짚어봤으면 합니다. 예, 메이데이 소식 전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김용옥 교수가 한겨레에 기고를 했는데요.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며 거리로 뛰쳐나와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3일 이 시대의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회의 주류 언론들이 이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소재가 있는 모든 행정조직, 또 세모, 청해진과 같은 음흉한 범죄기관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펴지만 이것은 사태의 본질적 해결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치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예, 역시 그 도울 김용호 선생 다운 일종의 경문이라고 봅니다. 그 지난 대선 직전에 혁세 경문이라고 정말 대단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좀 농담 반으로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면 은둔해야지.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김용욱 교수답게 역시 지금 중요한 시기에 바른 말을 하는 거죠. 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할 말을 하면 그 말을 잃어버리고 할 말을 안 하면 사람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 시대의 사표가 되는 김용욱 선생다운 중요한 말, 정확한 말을 했다. 이렇게 공감을 표시하고 싶고요. 특히 그 사건의 본질을 승무원이나 뭐 회사나 뭐 해경이나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 보수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이건 정권의 문제다 라고 지적한 부분 100% 공감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편 남코리아에서는 이 미군의 문제, 미국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럴 때만이 이 사건의 진실도 보다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김용욱 교수는 지만원과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제대로 분노할 때다 라는 절절한 호소를 했다는 측면, 다시 말하면 상황인식에 대해서 정반대의 각도지만 김용욱 교수도 현 정세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참으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메이데이 투쟁 말씀드리면요. 1일 서울역 광장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로 세계 노동절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에서 1만 명, 전국적으로 5만 명이 대회에 참가했고요. 대회 참가자들은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구호가 적힌 선전물을 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대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 이행, 희생자 실종자 가족에 대한 재난유급 휴가제 시행, 참사 원인을 제공한 규제 완화, 민영화 중단, 중대재해, 대형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 기업살인법 제정, 상시고용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입법 등을 요구했습니다. 신승철 위원장은 대회에서 단결을 강조했는데요. 진보정당의 분열을 막지 못했고 이 땅의 노동자들을 하나로 단결시키지 못한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말했고 분열된 민주노총을 단결시키지 못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말로만 투쟁하지 말고 회의에서만 결의하지 말자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넘어 분노로 가는 길에 80만 조합원의 뜻과 의지를 담아 요구한다. 박근혜는 책임지고 내려와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경기본부 위성태 지도위원은 안산은 세월호 침몰 후 침묵의 도시로 변했다. 희생된 아이들을 잊지 말아달라며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크게 촛불을 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발언들에서 전혀 틀린 내용이 없어요. 예. 다만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가라는 것은 묻고 싶어요. 신승철 위원장이 진보정당의 분열과 또 현재 민주노총 내의 그 분열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활동가, 운동가 치고 노조 간부 치고 문제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해결에 대한 원칙과 방도죠. 체계, 구조, 제도, 질서 이러한 시스템적인 개선이 아니라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립서비스에 불과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퇴진이 노동자들 투쟁만으로 되겠는가? 80만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지난 EU 국민파업 때 얼마나 참여했는가? 그렇게 두 달간이나 전 민주노총 지도위원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그리고 지금 3, 4월에 진행되는 투쟁 양상을 볼 때 메이데이에 참여한 숫자를 볼 때 1만 5만, 서울에서 1만 전국 5만이라고 하는데 80만에 극히 일부만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2차 국민파업 준비하는데 3, 4월에 투쟁의 흐름을 보면 과연 잘 될까 싶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민주노총이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을 단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단결과 연대에 대한 정말 올바른 관점 가지고 있고 그 단결과 연대의 원칙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관찰하는가 이거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 6.4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민심 위반이 심각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새누리당이 9개, 새정치민주연합이 8개 지역에서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영남 5개 곳과 경기 제주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대전 세종에서 백중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호남 3곳과 충남, 강원 5군데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인천, 충북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리고 있다고 자체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건 이전에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 10군데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재로서는 9-8 또는 8-9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대통령 지지층을 이탈한 세력이 야당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동층으로 있는 것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야권이 음모론 등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펴면 보수층 결집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게 됐습니다. 예, 음모론이라는 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이제 이러저러한 음모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거나 이제 조작 은폐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객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언에 의해서 제기되는 견해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예. 그 스크루 주변의 파손과 쿵 소리와 지지직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은 객관적인 거예요. 정황이 아니에요. 그 정황을 가지고 얘기해도 물론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물며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음모론으로 받아치면서 또 그것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다 이렇게 선거공학적으로 여론몰이하는 것은 정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럴 때만이 또 해결 방도도 제대로 처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국민적인 네티즌들의 수많은 전문가 분석가들의 그 지혜와 노력을 수렴해서 그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때 정부의 권위와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지 대충 덮어두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두들겨 잡고 그러면 정말로 폭발하는 거죠. 제2의 5.18 민중항쟁이죠. 폭동이 아닙니다. 폭동이라는 지만원의 견해는 그런 의미에서 망발이죠. 제2의 4.1광쟁, 5.18 항쟁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 점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체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여론조작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거 집권 세력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권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예. 국가안보실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그걸 이명박이 받고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도 결국 총리실 산하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거죠. 정말 한심한 거예요. 모든 권력은 청와대에 있어요. 총리는 남코리아에서 그냥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 지금 차에서 3시간 잤다고 하면서 정총리 완전히 그 두들겨 맞고 식물총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총리를 뭐 나중에 사태가 수습한 뒤에 그 사표를 수리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자꾸 이제 사람들 문제가 될 때 그 인사 조치를 늦게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믿음을 주고 끝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제스처인데 그 근저에는 그 선친이 그 오른팔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결국은 자르잖아요. 윤창중, 윤진수, 그리고 지금의 정홍원. 결국 자르는 거예요. 그 근본 책임 대통령에게 있는데 뭐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어디 그 안산에 가서 준비된 할머니나 만나고 사건 초기에도 그 의전 때문에 3시간이나 구조작업 태공하고 특공대 투입 이런 얘기도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대통령의 방침이 전달되면 그 구조작업의 역량이 제한되잖아요. 비전문가가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책상 방침 알겠습니까? 책상에서 사업하는 관료들이 쥐어준 그런 멘트로 대통령의 방침이 전달되게 되면 정말 현장에서는 그 어처구니없는 그 왜곡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건 전문가가 현장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난 구제 작업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전문가도 정말 수완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책임자를 정부에서도 앉히고 현장에서의 또 현장 전문가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정말 다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뭐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떠 있는데 왜 못 찾죠? 이런 소리나 하고 다 그 배에 갇혀가지고 말이에요. 또 일부는 그 유리창 안에서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구조해달라고 하는 거를 멀쩡히 보면서 수장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회방이나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뭐 선장은 살인자다. 뭐 정총리 사표 수리하는데 뭐 나중에 수습한 뒤에 처리하겠다. 이런 소리나 하면서 또 이상한 할머니나 만나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뭐 야당이 정치 공세를 취하면 역공세 받아서 선거 때 보수세력 결집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 한심의 극치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사건만으로도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지만원이라는 구구농객과 물론 동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진심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김용옥 선생이 혁세 경문과 같은 절절한 호소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민심이라는 거예요. 민심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을 하면서도 정말 화가 납니다. 프랑스의 한 양심적인 지식인이 분노하라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됐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죠. 뭐 6.4 지방선거 9대8이다 8대9다 그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을 중간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심판이 이후 제2의 국민파업에 또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현재의 구도 속에서 정치 역량의 측면에서 볼 때 진보 정당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내라는 뭐 사건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강제 해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 정치 세력이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거의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 심판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개혁 정치 세력만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선출이 되면 진보 정치 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대승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진보 세력은 지금이야말로 선거도 부분적으로 결합해야 되겠지만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 다시 말하면 대중투쟁을 항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 촛불 시위를 더욱 확산시키고 조직적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조직들이 진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해서 반박근혜 투쟁 또 한편으로 반전 반미 투쟁을 최대로 강력히 벌려야 할 때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을 대중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격해서 기어이 끌어내려야 뭔가 이 사회가 희망이 보이고 다시는 이런 참사도 벌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백배 천배 만배가 될 수 있는 전쟁 참화도 예방할 수 있는 거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참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